어느 해 가을이었나 그대를 만나 시리도록 아픈 사랑 우린 서로 나누었지 겨울비 내리는 바닷가에서 슬픔이 너무 무거워 떠나버린 너 세상엔 너무 많아 슬픔이 있어 빛나지 못할 만큼 아픔을 안고 산다던 그대는 가도 홀로 여기에 남아 그대를 수가 없는 아픔 세상엔 너무 많은 슬픔이 있어 빛나지 못할 만큼 아픔을 안고 산다 Yeah.